popping. Big drills 열정에 올라서 adrenaline 내게 모임 this boring life 답 없어 이 세계 현실과 상당 unified 천만 관계 focus on me don't miss in my movie time 너 hanging 할 거란 제대로 해 자리에 자리 main keep running and fighting 즐겨와 취업 끝이 내일 feel like I'm in paradise camera's on 그냥 속 세계에서만큼은 yeah I'm the boss Way out, way out 없어 그냥 뚫고 가 Don't I, don't I 여기선 즐길 뿐이야 천장에 뛰어 bum 죽어도 I'll be back thumbs up 이 세계에 나를 던져 이젠 jump up 없이 살고파 가슴이 뛰고파 조용한 저 세계엔 땀 한 건 해질 The world 내가 주어 원하고 있어 목 말라 눈으로 보는 장면만을